홍수 심판의 전환점은 바로 오늘 8장 1절에 쓴 대로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권념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권념하신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하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차원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권념한다, 기억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권념하셨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 상대에게, 언약을 맺은 상대에게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리고 가족들, 동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하는 말이죠. 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기억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억했다, 노아를 기억했다, 그러면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할 때 그 기억하신다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그냥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동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홍수가 그치게 개입하셨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렇게 하죠.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땅 위에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표현에서 바람은 창조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신 같은 말이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마치고 새로운 창조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때에 벌써 물이 감하여지는 데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만큼 방주 안에 있었는가, 1년 열흘입니다. 여기 계산을 해보면 노아는 물이 가만 여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세 차례, 7일씩 그 간격을 두고 세 차례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세 번째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걷힌 것을 보았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걷혔다. 말합니다. 이게 1월 1일이죠.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물이 거친 것은 1월 1일인데 14절에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그때에 비로소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 이하에 쓰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록 물이 감한 것과 땅이 마른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1년 이상 방주 생활을 했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요즘에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도 뭐 몇 달씩 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년 10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그저 완전히 막혀있는 방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참 물론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참 이게 값진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이 홍수 심판 기사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능동적이거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죠. 비록 자기가 방주를 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노아를 집어넣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노아를 이제 내보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노아는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이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서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불평을 거두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신다. 노아는 1년 10일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권념하시기까지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할 때 이 1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기다리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신다. 이 하나님의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기까지 당신의 때에 하시기까지 견디고 순종하고 이기게 하는 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내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평안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불평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 값진 순종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도 그리고 저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